안녕하세요. 2019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감옥에서 안 풀어주려고 하는 수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어떻다, 재판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져서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죄가 있어서 붙잡혀가서 지금 형무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사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범인한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우종찬 기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설사 나왔다고 해도 일국의 대통령을 모함을 해서 끌어내려가지고 징역을 살리고 그 징역을 살리는 것도 1, 2년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서 나중에 무죄로 판결에 대해서 석방했다고 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죄가 없던 분입니다. 그런 거를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직을 뺏고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정권을 찾아가지고 북한에 온갖 이익을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함을 한 것이 북한이고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의 고정간첩들과 좌익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겁니다. 이 점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모든 점을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악된 내용 일부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한번 파기환송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 측은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찾아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촛불을 마음대로 누가 들게 합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에는 끊임없는 시위와 데모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위와 데모 이런 것이 일시에 끊겼습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은 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명박 최측근의 이야기가 과거아니었습니다. 지금 광주에 총이 천정이나 있는데 그걸 들고 밀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사상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정책을 필 것이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광우병 소동은 진정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듯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는 북한이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문재인 후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드루킹이라는 조직을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을 불법으로 자행했는지 밝혀진 바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탄핵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그걸로 한번 승부를 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음모를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최순실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 중앙정보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병행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탄핵을 시작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해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한 젊은 남자가, 호남 사람이죠. 그 남자가 플래카드, 톱밥, 신나, 긴 철제 체인을 몸에 둘러가지고 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곧 119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밑을 지나가던 사람이 찍었다는 동영상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집니다. 그리고 때맞추어서 모든 좌익들이 몰려들어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를 합니다. 의인으로 추소를 하고. 그런데 아마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운수가 나쁘지가 않았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분신 자살을 했던 장면을 촬영을 하고 소방서에 119 신고를 했던 사람 신원에 대해서 일베란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가도로 위에서 불을 붙여서 분신을 하고 밑에서 사진을 찍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일베에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신원을 공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좌익들에 의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을 다섯 번인가 뭐 이렇게 몇 번을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분신 자살을 했던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고 그런 대가로 뭐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공개를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갔다 보니까 분신 자살한 지 이틀 만에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고 그 유족들에 의해 가지고 장례는 5.18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끝납니다. 아마 그때 그 신고자의 신상을 폭로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탄핵이 될 소지가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놓고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해, 그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기획 분신 자살이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조여오는 그런 운명의 그림자를 직감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도 그 사건을 다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폭로를 해줘서 무사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무슨 표창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감사를 표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웰빙당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입만 알았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졌던 것이고 오랫동안 기획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의 마지막 날 기획적으로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그런 탄핵에 대한 모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최순실 건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북한에서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최순실 딸이 승마를 하고 그 승마를 하는 그 주간부서가 문체부라서 문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끝에 드디어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탄핵이 불가능하게 된 그 날로부터 일주일 만에 안민석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쫑이 나면서 다시 최순실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탄핵 시도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길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원화된 것이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의 박창일 신부였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사람은 다른 정당 소속의 정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안민석 의원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박창일 신부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연락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직접 얘기를 해도 되는 국회의원의 한 건물에 있는 사람이 왜 일부러 멀리 돌아서 박창일 신부를 통해서 안민석 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사람이 당시 밀리터리 잡지 기자였었는데 문체부에 취재를 갔다가 최순실 사건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런 줄거리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밀리터리 잡지 기자가 국방부 취재를 가는 건 이해가도 문체부에 뭐하러 취재를 할 것이며 또 작년 8월 달,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작년이면 2013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할 그첫 해에 8월에 알았던 사실을 왜 2014년도 1월 달,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로 추진하던 탄핵이 무산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을 왜 새삼스럽게 천주교 신부를 통해서 부탁을 했는가? 이 점도 의문이 아주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북한에 의해서 또 고정간첩들에 의해서 또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대남 공작 사업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다 이렇게 돼가지고 석방된들 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5.18 대통령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섰던 대통령들은 다 감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5.18 대통령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오죽했으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카메라 들이대는 그 앞에서 책상을 일국의 대통령이 넘어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들이 한쪽은 다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한쪽은 다 징역살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떠니, 무죄가 어떠니,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탄핵이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탄핵이 된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서서히 밝혀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우종찬 기자나 변희재 씨가 박 대통령 재판의 진실을 밝힌다, 태블릿의 진실을 밝힌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5.18 진실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돼서 마음은 무겁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채널이 언제 폭파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5.18 진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내막을 5천만 인구 중에서 1천만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론을 바로 세워가지고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 북한 공작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5천만 인구 중에서 1천만 명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자국 정부에다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계속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역사 왜곡으로 한국의 국력은 소진되어 가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의 뿌리는 바로 5.18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구독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5.18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채널은 진실 알리기 채널이므로 절대로 모금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고 좌우 차별 없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